우리나라의 박봉조 내각 총리는 네팔 연방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수상으로 선거된 쇠르 바하두르 대우바에게 7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좋게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했습니다.